2020년 특집 공개 방송 242회 유쾌한 응접실 해태 제과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를 듣고 얘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는 유쾌한 응접실의 전용우입니다. 오늘의 얘기거리는 저희 동화방송에서 그동안 캠페인의 하나로서 전개해왔던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근과 퇴근에 얽혀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오실 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골 손님의 극작가이신 이서구 씨, 문학박사 양주동 씨,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교수 김두희 씨, 새 손님의 영화배우 고은아 양, 서강대학 고도예술과 주임교수 미첼 신부님, 그리고 모두 디자이너 조세핀 조여사, 특별 손님의 인기 코미디언 서영춘 씨, 이 밖에 여러분의 노래 손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손님, 자니 브라더스 이 시스터즈의 노래,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빠, 늦으시면 안 돼요. 아빠는 훌륭한 우리 집의 대통령. 아빠가 늦으시면 엄마는 기다려요. 아빠, 아빠, 오늘도 일찍 돌아오세요. 아빠, 아빠, 늦으시면 안 돼요. 아빠는 훌륭한 우리 집의 대통령. 아빠가 늦으시면 엄마는 기다려요. 아빠, 아빠, 오늘도 일찍 돌아오세요. 이 시스터스, 자니 브라더스의 노래, 오늘 얘기거리인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자니 브라더스에게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다 같이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 빛을 Tonight, tonight, 돌아갑시다. Johnny Brothers의 노래,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얘기거리가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곁들인 Johnny Brothers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김두희 씨는 대개 늘 일찍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게요. 일찍 들어갈 때도 있고 늦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늦게 들어갈 때는 대개 어떤 경우에 늦게 들어가십니까? 다 그 뭐 1번으로 하고 늦게 들어가죠. 근데 네. 우리 가정에서는 대개 일이라는 건 회사나 학교의 일만을 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도 할 일이 많죠. 친구하고 술도 먹어야 하고 술이라는 건 또 먹게 마련인 거니까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안 합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또 섰다도 하고 그게 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일 없이 나가댕긴다 이러는데 네. 그거 다 하고서 들어가면 늦어지고 네. 그 할 일이 그런 할 일이 없으면 일찍 들어가고 네. 상당히 중요한 일 때문에 늘 늦게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양정 박사님께서는 부인을 부르실 때 어떻게 호칭을 하십니까? 부인 부르실 때 뭐 나도 뭐 특별한 거고요. 네. 여보 누구지? 마누라 그쪽입니다. 네. 이석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저 젊었을 때는 이름 불렀어요. 네. 야 이노가 그러면 대답 잘합니다. 아주 가볍게 흥건데 네, 그러다가 아이들 나니까 편해졌어요. 애들 이름 불러서 아무개 어머니 하고 요새 또 손자를 보니까 뭐 손자 아무개 할머니 하니까는 동네에다가 소리 질러도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얼마나 어여스럽고 한지 점잖아지는지 아주 훌륭합니다. 손자가 뭐 해준 것 같더니 그런 데 필요하더군요. 네. 저 미첼 신부님이요. 미첼 신부님은 언젠가 유쾌한 응접들에 나오셨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지 한 4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말을 잘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일 그 우리나라 말 가운데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 오늘 좀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어떤 발음이 제일 어려워요? 아, 제일 어려운 말은 저 깍두기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깍두기는 자서 보셨죠? 네. 네. 네네. 맛이 어떻습니까? 맛, 훌륭합니다. 맵지만. 네. 네, 미셸 신부님께서 맛이 훌륭하다고 그러시고, 매우긴 하다. 그런 얘기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럼 노래 손님 총에서 노래 듣습니다. 정훈이 양에게 비어라 내 가슴에. 다 같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고 달이 뜨면 하늘엔 별들이 빛난다. 한많은 꿈들이 새겨진 밤하늘 물어보자 대답할까 내 마음 전해볼까 눈치타고 손짓하고 불러봐도 외로움을 달래길 없어 밤새도록 밤새도록 반찬을 열고 너를 보면은 내 마음을 달랠 길 없어. 피오라 내 가슴에 정훈이 양이 노래했습니다. 근데 저희 고은아 양은 어려서 그 아버지가 늘 일찍 들어오셨나요? 대체로 늦게 들어오셨나요? 일찍 들어오시는 때도 있고 늦게 들어오신 때도 있어요. 네. 밤늦게 들어오실 때는 뭐 좀 사가지고 오시고 그러셨나요? 사가지고 오시진 않고요. 네. 약주를 얼근히 잡시고 오셨어요. 네, 약주만 얼근히 취해서 들어오시고 별로 사가지고 오시는 것도 없고. 네. 그러나 뭘 좀 사가지고 오셨으면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나요? 글쎄요, 늦게 들어오실 때는요. 네. 혹시나 뭘 사가지고 오시나 하고 기다렸는데요. 네. 섭섭하게도 혼자만 잡수시고 들어오세요. 네. 인간 고은아 양도 어려서는 아버지가 좀 못마땅했군요. 늦게 들어오실 땐 뭘 좀 사가지고, 곰밤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좀 그 땅콩 같은 것도 좀 사가지고 오셨으면 좋은데, 아버지 혼자만 얼굴이 취해서 오시고, 애기들은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래야만 서운하셨던 문화이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은아 양의 아버님의 신경을 제가 아는데요. 저도 그와 같은 아버지 옷을 헌 까닭이겠죠. 네. 근데 밤 늦게요,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물건을,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장 살 데가 없고 대개 버스 아니면 택시를 타니까는 택시 안이나 버스 안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는 가끔 집이 늦게 들어갈 걸 예측하고 낮에 미리 이거 여기저기서 하나씩 사서 포켓에 넣어가지고 갔다가 집이라 생색을 내는데 요것은 비양심적이고 애들한테도 너무 그 뭐 얌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서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네. 자, 미철 신부님, 한국의 아빠들이요. 네. 미국의 아빠보다 어때요? 미국의 아빠가 미국 애기들 데리고 그 공원, 파크 이런 데 데리고 다니고 그러죠? 네, 네. 네, 한국의 아버지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서울에서 보시게. 아, 애기들 데리고. 네, 네, 네. 어린아이들. 네, 봤습니다. 저 손으로. 손잡고 네네네 네, 네. 많이 봤는데 네. 그 손잡고가 그 아마 네. 좀 말하시기가 네. 어려운 문화이죠. 네네 네. 네. 손잡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네. 문화입니다. 네. 그리고 저 미철 신부님은 우리나라 영화 좀 보셨습니까?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어떤 영화 보셨습니까? 아, 저 요즘에 안개 했는데 저 한 네, 한도 보시고요. 네네. 안개도 보시고. 네네. 혹시 저희 고은아 양 출연하는 영화 뭐 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떤 거요? 저 소문난 여자. 소문난 여자를 보셨군요. 네네. 네. 그때 저희 고은아 양하고 함께 나왔던 남자 배우는 누굽니까? 네, 신성일. 네. 아, 그 영화가 어떻습니까, 스토리가? 아, 재미있었어요. 네. 네. 그럼 저, 자세히, 다 모르지만, 네, 저, 아는 알도록 했는데, 네. 저 아주 재미있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영화에 나오는 스크린에 비치는 고은아 씨하고요. 에, 지금 이렇게 고은아 씨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여기 나오기 전에 네. 저 이 아름다운 여자 가운데서 앉게 해주셔서 네. 아주 고맙다고 그랬는데 고은아 씨에게 고은아 씨는 그 이제 소문난 여자를 미철 신부님이 봤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때서 어떤 그 배역을 맡아서 오셨나요? 간단히 말씀하시면. 네, 소문난 여자는요. 네. 신성일 씨가 되게 무인도에서요. 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네. 저는 신성일 씨를 싫어하고요. 네. 신성일 씨는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사이인데요. 짝사랑을 받으셨고. 네네. 네. 거기서 둘이 끝까지 살면서도. 네.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네. 남자를 죽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네, 그 상당히 그 영화 배역으로는 여자로 봐서는 좀 몹쓸 그런 배역이었군요. 상당히 전렬했습니다. 위키리 씨는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옛날에 저희 아버님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라는 말이 저한테는 사실 실감이 안 나는데요. 네. 저희 아버님은 그 정반대였어요. 무척 그 술을 안 드시면, 약주를 안 드시면 굉장히 엄하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오시면은 그때서부터 저희들의 자유가 좌절되기 때문에 대신 대로 늦게 돌아오시는 걸 원했고 늦게 돌아오시되 약주가 취해 오시면은 그 꼭 그 좋은 그 습관이 하나 계신데요. 네. 꼭 저 현찰을 논하주는 그런 모습. 돈을 논아주지 않고 시운차를 논아주고요. 네. 그러면은 노래 듣습니다. 차중락스에게 사랑의 종말을 다 같이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대답 없는 메아리 허공에 치네 꽃잎에 맺힌 사랑 이루지 못해 그리움에 타는 마음 달래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요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대답 없는 메아리 허공에 치네 꽃잎에 맺힌 사랑 이루지 못해 그리움에 타는 마음 달래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요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네, 사랑의 종말 차중락스의 노래였습니다 네, 저희 노래하고 앉아있지만요 정훈이 양 정훈이 양은 아버지에 대해서 고맙게 느낄 때는 언제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렇게 느낄 때는 언제예요? 저요? 네.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은 잘 안 해봤고요. 네. 이렇게 좋다고 생각할 적에는 네. 이렇게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밴드만 생활이시기 때문에요. 뭘 사다 줘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11시쯤 됐는데요. 네. 이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텁텁한 막걸리 한 잔만 잡수시면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인데요. 네. 그렇게 들어오시면 찐빵이랑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와요. 아니. 근데 설사 아버지가 그거를 사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최희준 씨가 앉아 있는데 차라리 최희준 씨 같은 걸 사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최희준 오빠가 거기 앉아 계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훈이 동생의 말이 또 그렇다니까는 깜빡 잊어버린 걸로 최희준 오빠는 생각을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찐빵이 나왔는지.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요. 네.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막걸리를 잡수시면요. 네. 이렇게 더운 몸이 따뜻해지시나 봐요. 그래서 겨울에 잘 잡수기 때문에 그런 뜨뜻한 이렇게 빵 같은 네. 걸 잘 사오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뜨뜻한 빵을 따님 주시려고 사오시지 않고 우선 당신이 잡수고 싶어서 사오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저희 아버지는요. 네. 이렇게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요. 네. 저를 굉장히 귀엽게 생각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오빠들은 이렇게 자면요. 네. 저만 살짝 깨워가지고서는 저는 오빠들은 두 개 주면 저는 열 개 줘요. 네. 그럼 열 개를 다 먹나요? 네, 다 먹어요. 저 미첼 신부님. 미첼 신부님 네.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요. 네.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찐빵 먹어봤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제일 좋게 생각하시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아, 한국 음식 중에. 아, 저 아, 며칠 전에 네. 또, 아, 잘 여러분 아, 이해 잘 해주세요. 저 대포집 편인데요. 대포집이요? 네네. 네. 저 우리 학생하고요. 네. 아, 가서 저 빈대떡. 빈대떡. 네. 네. 맛이 좋습니다. 빈대떡이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원래는 빈대떡인데요. 떡 발음이 안 되시나? 아, 잘 안 됩니다. 네. 떡? 네, 잘 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얘기 좀 그러니까 네. 잠깐 꼭 한마디 해야 되나 싶어요. 네. 그 우리나라 학생들은 발음이 너무 세서요. 그냥 개를 나도 똑똑한 발음 못합니다만 떡 할 걸 떡 그래요. 떡. 그런데 드신 분이면 또 반대로 네. 떡을 빈대 떡. 네. 반대로 하십니다. 네. 다음에는 이금 씨의 노래를 청해 듣습니다. 치맛바람을 부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바는 남편은 나무라서 뭐 다랴 바가지를 긁는다고 없는 것이 생기랴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나섰다 암탉이 울어도 될 것은 된다 울어라 치맛바람 여자의 슬픔 여자의 눈물. 어떤은 남편을 짜증내서 못하랴. 달달달달 먹는다고 얻는 돈이 생기랴.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나섰다. 내 손으로 벌어서 남처럼 살자. 우라라 심어바람 여자의 슬픔. 우라라 심어바람 여자의 눈물. 이금희 씨의 노래 치맛바람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얘기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 최희준 씨도 어떻게 화순을 좀 받아줬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조용히 아무한테 한 대 얻어맞고 나서 정신이 하나 없어요. 아마 정신이 아찔아찔하셨던 거네요.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빵 소리만 나오면 그렇게들 웃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나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간 아까 정훈이 형은 그냥 보통 천연스럽게 찐빵 그랬는데 방청객 여러분들이 더 민감하게 웃으시는 걸로 봐서는 여기 찐빵과 관계 있는 분이 계시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바로 최희준 씨일 줄은 정훈이 양과 함께 몰랐습니다. 최희준 씨는 일찍 들어가죠, 되게. 저희 일찍 못 들어갑니다. 왜요? 저희 일이 극장 공연을 할 경우에는 10시 반에 끝나니까 집에 들어가면 11시쯤 되고요. 네.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은 대강 12시가 다 될 때까지 일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저희는 뚜시죠. 뚜 불어야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뚜요? 네. 네. 그걸 뚜시라고 그러는군요. 그러면 저희 최희준 씨는 대포집 가서 빈대떡 자가실 기회는 없으시겠네, 별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저, 저녁 시간, 남들이 그 즐기는 시간에 저희들은 그 즐기는 사람들의 그, 즐기는 도를 더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남이 한가할 시간은 저희는 더 바쁘고, 네. 남이 조금, 이제, 바쁜 시간이 저희가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네. 차중락 씨는, 아까 뭐, 사랑의 종말 부를 때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은, 얼마나 그 연약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가지만 실제 그 차중락 씨의 그 용모를 보면은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외롭다는 노래가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차중락 씨는 아버지 전에 일찍 들어오시고 그러셨나요? 어려서 경험하기에. 네, 제 집이 저 형제가 원래 많지 않아요? 네. 집이 크고 방도 많았었는데요. 네. 저 아버님이 약주를 굉장히 즐기세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요. 네. 보통 12시쯤 되셔야 들어오시는데요. 네. 어머니한테 꼭 그렇게 헌납품이라고 그럴까요? 헌납품이요. 네. 네. 그것도 뭐 각별히 사오시는 게 아니라요. 네. 저 요리쯤에서 가서 잡수시다가. 네. 뭐 닭도 뜯으시고 그러다가 그 나머지를. 네. 집에 개를 가지고 갖다 드린다고 그러고. 개. 네. 네. 그러니까 요리집에서 가져오실 때는 우리 집 개를 갖다 드렸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요리점 음식이 말이에요. 네. 원래 그 연세 잡신 분들은 많이 못 드시는 모양이 돼요. 네. 깨끗한 것도 많아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약질 드시고 들어올 때는 꼭 아버님한테 다 모이니까요, 형제들. 네. 네. 네. 차중락 씨 형제 가운데 저희 별명이 말이죠.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집에 개를 갖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그 그런 게 들어가는 어떤 별명이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네. 저 말은 밑동생이요. 네. 저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똥개랍니다. 그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 그러는데 양박사님께서는 일찍 들어가시겠습니다. 뭐 젊어서는 늦게 많이 들어왔지만요. 네. 여기는 늙어서 네. 대개 그 늦게 들어가는 게 뭐다 주지하듯이 그 술에 몹시 만취해서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술에 만취한 뒤에 로마의 길이 있잖아요. 로마의 길이요? 로마로 통하는 길이요. 네. 누구나 가는 대부분이 가는 길인데 네. 자세한 설명은 약합니다. 외설에서요. 네. 외설에서 약하는데 그 길하고 그러다면 그 교통이 좀 그래도 어려워서요. 네. 무슨 사고나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해서 나 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이니까 뭐 늘 집에 들어앉아 있고 또 설령 바깥에 나가도 일찍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서는 뭐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 그런 부탁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아빠 내일 아침 늦게 나가세요 그쯤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 보지 말고 아빠 내일 아침 늦게 나가세요 그런 거 해야 한다고요. 네. 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서달 금 날은 참 이 제목이 참으로 좋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내가 나를 들어 특별히 부탁하더군요. 그 왜 네. 그러니 부탁하느냐고 생각했더니 오늘 만일 무슨 일이 생겨서 취해서 일박을 하든지 하면은 내일 아침 만나거리였으니까 보통은 하루 만에 만나거리지만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서달 금날 저 나갔다 가서 그 다음날 들어오니까 네. 1년 만에 상봉한 벽이 되니까 오늘 만은 특별히 의의가 아주 가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최희준 씨 청합니다. 하숙생을 부탁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저 돌아가는 길은 정일 남두지 말고 이별을 남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헐거스니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우저 가는 길은 정일 남두지 말고 인생은 헐거스니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었습니다. 김두희 씨께서. 근데 월급날 같은 때는 어떠십니까? 일찍 들어가시나요? 늦게 들어가시나요? 월급날은 가정에서 제 경우가 아니고요. 보통 부인들은 특히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는가 보더군요. 네. 그 봉투가 가벼워질까봐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또 이 남편은 남편대로 바로 그 핑계가 다 있는가 봐요. 네. 아, 뭐 사장의 바둑을 상대하다가 늦었느니, 아, 그 많은 사원 중에서 나를 골라서 바둑을 두자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사장 상대를 한다면 내가 승진이 빠를 거다라든가.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누가 알아서 보겠다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랬다고 그래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러니까 어느 사장의 아들이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일을 받았다가 늦었다.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회사는 웬 급성 맹장염이 이렇게 많으냐. 이틀 전에는 부장의 딸이 급성 맹장염으로 해서 입원해서 늦게 들어왔다고 그러고 또 나흘 전에는 또 그 다음엔 저희 과장의 또 딸이 급성맹장염이라고 그러더니 그 밤낮 급성맹장염만 그렇게 걸리냐 그랬더니 글쎄 그렇게 됐다고 그래도 그걸 내가 봐줌으로써 내가 그 윗사람 눈에 들어가서 승진을 한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고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도 또 당신의 그 사장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사장 아들 하나밖에 없지 않냐 아, 그때는 급성맹장염이 아니지. 이번하고는 다르지. 그때는 그 사장 아들이 죽었잖아. 그랬다고.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이 일주일 후에 급성맹장염 걸릴 리도 없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갖다 대는 핑계가 무슨. 예, 앞뒤가 맞지 않는 수가 많죠. 네. 이석우 씨께서. 지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아빠 일찍 돌아가세요. 그건 온 집안 가족의 염원이요. 특히 부인이 바라는 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저도 남자의 한 사람으로 아내하고 젊어서 동서하다 같이 늙어갑니다만은요 지금이라도요 저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만은요 집이 들어갈 때는 애들을 보고 싶어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내를 먹히러 들어가는 것이 남자들의 예사입니다 그래 자기 아내가 기다리겠거니 아이고 우리 마누라한테 좀 할 말이 있지 어떡하지나 이러고 나오는데요 네. 집에 들어가 보면 마누라가 참 고생하고 고맙죠 그냥 벗겨서 그냥 구홍탄 떼고 뭐하고 나고 손은 갈비내고 머리는 흩어지고 얼굴에 구홍탄 재는 묻고 그냥 이래 놓으면은 그거 이미지 다 깨집니다 집에다가는 아내가 그래도 좀 깨끗하고 일부러 젊어지지 못해도 좀 청결하고 깨끗해서 그게 눈이 좀 가야 할 텐데, 이거는 정말 참 딱히 못 볼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그런 감사한 몸보듬도, 남자는 걔도 역시 자기의 배우자 아내에게 뭐 걔도 좀 느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인네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남편에게 좀 곱게, 어여쁘게 부인을 최대의 노력을 거기다 하는 것이 가장 아빠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까운 길이다. 이제 그 전례로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남자가 이제 애편애가 하도 그냥 묵뚝건그랭이를 하고 그 꼴이 사나워서 그런 게 집 들어가 애편애 손목 한번 맞아봐 재미가 없어요. 옆에서 하면 냄새가 나서 못 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잘 들어갈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싸움이 나서 이제 하루는 싸움이 대판 나가지고 마누라가 안 나는 건 친정으로 가겠어. 그러니까 남자도 아예 너 같은 거 뭐 식모만도 못한 거 두었다고 생각해서 그럼 가려면 가거라.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냥 홀짝홀짝 울면서 그 친정을 가려니까 그냥 갈 수 없으니까는 세수도 좀 하고 분도 좀 바르고 시집올 때 입고 애껴뒀던 옷을 그 진작 입지 않고 애꼈다가 그걸 나 갈아입으니까 아 남자가 가만히 있는 거 아직도 쓸만한 물건인데 그동안에 가꾸질 않아서 그만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 눈이 번쩍 됐어요. 아 저 옆에 내가 진작 저러고 날 좀 반겨줬으면 내가 그 집에 들어올 재미가 있을 텐데 저 미쳤다고. 그래서 아, 그 마음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는 거야? 나 당신 가래 가니까 가긴 어딜 가? 못 가. 가래더니 왜 안 가래? 그러니까 헤이, 저건 별거야. 저 도깨비. 왜 도깨비? 그러니까 왜 이뻤다, 미웠다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 언제든지 이쁜 채 하시는 것이 부인네의 참 남편을 일찍 불러드리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세핀 조 여사께서는 그 바카도르는 일찍 돌아오시게 하는 그 비결 같은 거 좀 하나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략 아이들도 아빠 그러지만 요즘은 다들 모두들 미식이 불어서 그 주부들도 자기 남편 보고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라는 건 아기도 부르고 또 그 주부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애칭이 되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이제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또 자기 아빠한테 늦게 들어올 그런 기미가 있는 날에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는 아빠, 사실은 오늘 엄마가 양장점에 옷을 맞춰왔는데 미니스커트를 맞춰왔어요. 어머니 다리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렇게 한마디 던져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술을 잡수시러 갈 버릇이 있으시다가도 아, 우리 부인이 미니스커트를 입었으면 얼마나 다리가 이쁠까.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내가 미쳐 가야지 혹은 뛰어오실 것 같아요. 네. 김두희 씨가 그 아빠일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이석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아직 쓸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하고 애교를 떤다 하더라도 아직 쓸만할 때 예, 남편이 이쁘게 볼 때 말이죠. 그래야지 이미 밉게만 보일 때 미니스커트 입으면은 뭐 지렁이 보는 것 같고요. 늦게 생긴 사람이 그 애교를 떨어보세요. 징그러워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본바탕이 이쁘고 아직 그 이쁘다는 감, 그 쓸만하다는 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해야겠죠. 이번에는 김상희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 큰애기. 이루문 경상도 울산 큰에게 다정하고 순직한 울산 큰에게 서울간 삼도리가 전지를 보냈는데 서울에 있는 너여분 아가씨도 많지만 울산이다 큰애기 제일 좋대나 나도야 삼돌이가 제일 좋더라 경상도 울산 큰애기 아정하고 순직한 울산 큰애기 서울간 삼돌이가 연지를 보냈는데 성공할 날 손꼽아 기다려준다면 좋은 선물 하나로 한 건배나 그래서 삼돌이가 제일 좋더라 네, 울산 큰애기 김상희 양이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나오시겠습니다. 부르셨어요? 네. 문 안 드립니다. 서씨가 문에 자손 서박사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의 화제는, 아빠 일찍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늦게 돌아오는 아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가 오늘 여기서 이 늦게 돌아오는 아빠를 대표로 해서, 뭘 한 토막 해야 되겠는데요. 결국, 저의 부인이 되어주실 분인지, 애인이 되어주실 분인지, 남자는 안 되겠고, 여자 한 분을 지가 모셔야 되겠는데, 여기 여자가 네 분이 계십니다. 한 분, 두 분. 꽁꽁 붙어라, 꽁꽁 붙어라. 가운데 손가락에 붙으면은 내 애인이 아니고 콧두머리 손가락에 붙으면은 내 부인이니까 애인 될 사람은 네가 년영해서 여짜고 저짜고 저짜고 여짜고 저짜고 여짜고 저짜다. 이게 몸살 난단 말이야. 어? 어느 한 분을 놓고 얘기한다면 빨리 승부가 나는데 네 분을 놓고 앉았으니까 어딘지 모르게 좀 가슴이 설레이는데 그래도 지가 몸이 이렇게 얍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강한 분을 좀 택해봐야겠어요. 이금양. 네, 이금양 좀 잠깐 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그 앉은 자리도 세 분이 지금 나란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최희준 씨하고 이금양하고 차중락 씨하고 과연 그렇게 몸이 약한 폭이 아닌 축이 말이야 한 군데로 좀 몰렸다는 말씀이에요. 네, 아주 그 체중이 제대로 맞습니다. 부대 한 분의 가운데 앉아서 얼마나 또 피곤하셨겠습니까만. 제가 잠깐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 애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통화방송 주식회사의 종업원입니다. 사라리맨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지금 막 지금 회사의 통화방송에서 퇴근을 해가지고 저희 광화문 로타리에서 잠깐 이렇게 이제 서서 얘기하는 걸로. 먼저 나오셨어요. 내가 나중 나왔습니다. 아이 형님 또 어디 갔나 했더니 아이 그렇게 일찍 나왔어. 아이 사람이 눈치가 없어 그렇게. 왜요? 아니 난 그래도 좀 오늘 어떻게 이 양하고 만나서 얘기나 좀 할까 했는데 그 불이 났게 들어와서 코트 입고 나오는 바람에 잠깐 놓쳤잖아. 그래 어디 갔나 했더니 마침 문 앞에 나와 있고 그래. 자 오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집에 가야죠. 집에 물론 집을 가야지. 그럼 뭐 집에 안 가고 남산공원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집이 어디지? 가럴동이요. 가럴동? 네. 난 그 옆에 동네야. 언제에서 왔어? 오럴동으로. 나 미스리에게 솔직히 고백할래. 뭐요? 여지없이 얘기하는 내 마음을 박차지 말아줘. 나 오늘 이꽃 한 송이 샀어. 이 붉은 장미의 꽃은 이 양의 마음을 표시한다는 뜻에서 월부로 산 거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불타는 나의 마음을 이 양에게 여지없이 호소하는 거야. 나는 이 양은 아직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양이 나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줄 때마다 내 이 좁은 가슴은 찢어지는 듯이 찢어진 듯이 메아리 쳤었어.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쓰리는 빵끝이 나에게 웃으면서 나에게 미소 지었어. 한번 말라달라고. 그러나 그것을 눈치 못 챈 나는 아니었었어. 역시 무뚝뚝한 사내는 아닌가 봐. 미쓰리 없는 세상은 달 없는 사막이요 불 꺼진 항구요 안고 없는 찐빵이야. 미쓰리 마치 레슬링 선수의 후보자와 같은 체격을 가진 그 억센 미쓰리의 팔뚝으로 날 꼭 끼안어줘. 어? Oh, I like you my darling. One give me present one kiss. 아니 미스터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진정이세요? 아니 그럼 내가 언제 후라이 까는 거 봤나? 내가 언제 후라이 까는 거 들었어? 미쓰리가 오늘 입은 걸 보니까 이 옷이 어서 맞춰 입은 옷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미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나고 양쟁점에 갔다. 양쟁점에 가서 내가 아주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모직으로 마련된 모술을 내 한 벌 맞춰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양장점으로 갈까? 그렇지 않으면 양화점으로 갈까? 그렇지 않으면 다바에 가서 차를 쫙쫙쫙 마실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시민회관에서 동화방송 송별잔치를 한다는데 거기 구경이 나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두 가지 중에 한 개씩만 말해줘. 아니 지금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이 진짜예요? 진정이에요? 아니 내가 언제 미스리에게 이런 사실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나? 이거 봐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댁에 집에 계신 부인에게 서비스를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댁에 아드님도 이번에 합격이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입시에. 합격은 합격인데 성이 불가해요. 걔가 날 닮았으면 합격됐을 텐데 지 어머물 닮아서 떨어졌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결혼을 했던가? 이렇게 능금스럽다니까. 어 내가 결혼은 사나이였었구나. 그렇지. 퇴근하는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지. 좁지도 않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 여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진 발길로 체일 남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 한 가정의 떳떳한 기둥이 되어갔어. 난 이대로 돌아갈래. 그러고 보니까 나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오늘 이 주인공의 남자는 건망증이 심한 남편의 행동이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춘 씨의 코미디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섭섭해서 안 되겠네. 노래 하나 해야겠습니다. 네. 네. 네. 나 이제 반주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 하나 하겠습니다. 영감처럼 타는 기차놀이나 아차표파는 아가씨와 신경을 파네. 아이 세상에 외눈이 없는 장사가 어딨어. 아까 꺼달라고 졸라대니 원인은 질생. 기차는 비하고 떠나갑니다. 아 영감님이 깜짝 놀래 돈을 다 내면 바깥지 않고 돈 다 낼 테니 나 좀 쳐다줘. 저 어차 좀 붙들어요 돈 다 낼 테니. 3등차는 만원이다 자리가 없어. 아 옆에 차를 살짝 보니 자리가 비었네. 아 옳다구나 때 이러고 나 집어탔더니 아 표금 사이에 2등차라고 돈을 더 보내. 아유 배야래. 증기 장강 장강 요것으로 내 순서는 끝이 났어요. 이번에는 이 시스터즈에게 합창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 다 같이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으시면 안 돼요. 아빠는 훌륭한 우리 집의 대통령. 아빠가 늘 있어요. 아빠는 훌륭한 우리 집의 대통령. 아빠가 늦으시면 엄마는 기다려요. 아빠, 아빠, 오늘도 일찍 돌아오세요. 네. 네, 아빠 일찍 돌아오세요. 오늘 화제였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서 새해를 맞는 벅찬 감회가설입니다. 송년 특집 공개 방송 유쾌한 응접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재권, 기술 이선주, 반주 노명석 씨가 지휘하는 동화방송 전속경음악단 4회 전용우였습니다. 해태 제과 제공 242회 공개 방송 유쾌한 응접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